우리나라의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혁신이 이룩되고 있습니다. 김일성 종합대학 연구사들과 남흥청년화학연합교업소의 기술자들은 4세대 종합촉매를 우리의 기술로 개발하고 그 생산공정까지 꾸려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게 될 PP섬유 생산체계를 확립했습니다. 수풍 서두수발전소와 정천강 순천화력발전소를 비롯한 각지 발전소들에서는 전력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으며 평양철도국에서는 발전소와 금속화학공장들의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면서도 수송계획을 104% 이상으로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. 각지 농촌들에서는 새해의 첫 전투기간에 340여만 톤의 거름을 생산하고 수많은 거름을 보존해 실어낸 것을 비롯해서 농사차비를 마감 단계에서 힘있게 다그치고 있습니다.